대단합니다, 인기. 예? 인기 대단합니다, 진짜. 어쩌다. 예? 그렇죠. 어쩌아요? 아이, 참. 왜 이렇게 싸고 좋은 옷을. 네. 그러게. 네. 자, 어쨌든 뭐, 네. 오늘도 리플 달아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사연 올리셨는데, 사연 소개를 네. 일단 또 예, 예.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 슬프다, 음악이. 최상미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먹은 여자고요. 저는 속도 좁고 너무 꽉 막혀서 사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치마라는 자체를 못 입게 하는 남자, 술도 못 먹게 하는 남자, 화장 또한 못하게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기막힌 건 자기 만날 때 말고는 항상 집에 있어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음악이 아깝다, 음악이. 진짜. 야, 그랬더니 네. 첫 번째로 네. 내가 그 남자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야, 너 누가 이런 데다 글 올리래? 이게 진짜 집에만 있으랬더니 아주 인터넷으로 나다니네 이제. 너 인터넷도 끊어버려 내가. 이런 분이. 야, 내가 야 이건 약간 그 조금 심각하네요 이 남자분은. 이건 뭐? 치마도 못 입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말은... 화장도 못하게 하고 자기 안 만날 땐 집에 감금하고. 뭐.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 있죠. 있으니까 올렸겠지만. 그러면 원래 21살 먹은 여자분이시고 남자분이 이제 아마 군대 안 갔다 오셨을 거예요. 동갑 내지는 한 살 어리거나. 그래서 한참 그 생애 처음 만난 여자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과 그럴 때 있어요. 이 여자가 괜히 눈만 이렇게 살짝 딴 데로 돌려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그 무섭죠. 그럼요. 뭔가 그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남자분. 네, 남자분이. 큰일 났네. 그렇대요. 치마도 어쨌든 못 입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술도 못 먹고, 화장도 못 하게 하고. 도와주셨는지. 그러니까 이 박창식 씨라는 분이 네. 간단하게 한 줄로 이 여자분에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한 줄. 간단하게. 한 줄. 간단해. 혹시 거기 교도소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화장 못하고 치마 못 입고 술 못 먹고. 야, 그렇네. 야, 가만히 생각이 딱 맞네. 그렇다. 항상 거기 있어야 된대. 그렇지. 네. 그럼요.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면 네, 야. 그렇죠. 네. 야, 이 사람 좋다. 요거 진짜. 박장식 씨. 네, 아 좋네. 딱이네 아주 표현이. 딱이네. 예. 이 사람 잘하네. 또 그 다음에는 그 이수진 씨라는 분이. 예. 남자친구분을 지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섭을 많이 하는 남자친구한테는 더 간섭을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아, 되려? 밥 먹을 때 한 수저 뜨고 먹어도 돼? 그리고 밥을 먹고 수저 놓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반찬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 잠잘 때도 전화해서 저 있잖아 자기야 혹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도 돼? 똑바로 누울까? 등등등 이렇게 해서 자꾸 귀찮게 물어보면 아마 조만간에 남자친구가 니 마음대로 해! 하고 이야기하지 않을는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으세요.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토를 달면 진지하게 아마 이런 중천금 이렇게 얘기하시. 야, 이거 방법 괜찮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약간 비슷한 계속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그렇죠. 하는 거죠. 신발끈 묶어도 돼? 아니면 거꾸로 여자분이 남자분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편이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인이 오늘 날 소주 같은 거 막 옆에 놔두고 자기도 술 먹은 척하고 막 해서 그걸 고쳤더라. 뭐 그건 안 좋다. 아니 혼자 말인데 마이크가 돼 있었네. 미안해요. 뭐가 안 좋은데 이게. 아, 괜찮은 방법이죠. 아, 그러니까 똑같이 한... 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이네. 똑같이 야. 하는 거죠. 막 간섭을 하는 거, 남자친구. 그만해요, 이제. 됐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지금 말도 못했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지 말고, 자. 좋다. 아니, 똑같이 하는 거지. 반바지 같은 것도 못 입게 하고. 모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편집하겠지 뭐. 편집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진짜네. 욕이라도 한마디 해야 편집이 되지. 욕하세요 그러면. 네? 욕 잘하잖아요. 아, 저는 이런. 아, 욕 못해요, 못해. 아, 욕 못해요, 욕 못해요. 욕은 진짜 못해요. 제일 심하게 화났을 때 하는 게 아 이런 젠장 그게 다. 아 정말로. 네. 그래요. 진짜 욕 못해요. 아이고 설마 그것만 하겠어요? 욕은 내가 진짜 잘해요.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네. 진짜 욕쟁이에요. 어, 그럼요. 편집되라, 편집되라. 아이고, 참. 네, 좋다. 자, 갑시다. 예. 아, 좋다. 바로 편집이지, 뭐. 네. 아, 욕 안 하고도 편집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자 다음 네 김애경 씨 사연입니다. 네네. 21살이면은 가만 있어봐. 화장 안 해도 이쁠 때네요. 남자친구 말 들으세요. 31살 돼 보세요. 아마 그때 꼭 화장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맞네요. 21살이면 화장 안 해도 이쁠 때죠. 그때 뭐 그냥 그 자체로. 그럼요. 아름다운 거죠, 뭐. 그렇죠. 그때는 네. 술 먹을 때, 21살 이럴 때는 술 먹고 안주 안 먹어도 됩니다. 네. 그때는 소주 병을 씹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돼요. 뭘 해도 다 소화할 때. 젊음이란 아유. 어떤 그 하나로. 그렇죠. 좋을 때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럼요, 있었죠. 네? 아, 김지동 씨도 있었어요? 아니, 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인사했다며, 저기 선생님 줄 알고. 그 있었던 게? 네.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모르잖아요. 고1 때 교실 문을 열고 쫙 들어가니까 반장이 일어서서 차렷! 아, 참 안타까운 추억이죠. 자, 다음 분. 포도무침이라는 분인데 님은 지금 남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님은 남자친구 님의 남자친구는 님이 치마 안 입고 화장 안 하고 술 안 마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님의 남자친구께서 원하는 건 그건 바로 님이 헤어지자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차마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게 써서 미친 척하고 있는 거죠. 언능 알아보세요.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뭔가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미친 척하고 헤어지기 위한 어떤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네, 그 남자분들 중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풍의 남자분들이 계시죠 사귀는 분 중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인분들 아니 솔직하게. 남자분들이 못 들죠 여자분들이 들어줘야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다 눈 감으세요. 여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몰래. 참, 저 여자분 참 순진합니다. 어? 어, 들어요? 여기 앞에 여자분 남자친구한테 네. 손 들어도 돼? 어떻게 그걸 이 말을 네. 그걸 물어봤어요 네.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뭐래? 네? 남자친구가 뭐래?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약간 그렇죠? 여자분 그냥 고개만 끄덕하세요. 그렇죠? 아, 보세요. 그런가 봐 진짜. 바지 야. 입고 왔죠? 아, 치마인데? 아, 치마를 입고 와서 저렇게 덮어놨어. 뭘로 저 덮어놓은 거 봐. 네. 치마인데 뭘로 덮어놨고. 덮어놨어. 앞을 이렇게. 자기 잠바를 덮어놨고. 자기 잠바로. 저게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럼 치마를 입지 말라고 하든지. 너 화장 이쁘게 해서 나와? 마스크 씌워놓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거? 맞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기는 체육복에 맨발로 왔네. 그러니까 맨발로 저 추리닝에. 이 사람 뭐야? 자기는 체육복에 맨발로 왔어요 이 사람. 이상하네. 뭐야 등 뒤에 한문 들어 사회체육과 적혀있어요. 자기는 빨간 파티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네 아주. 남자들을 네. 이렇게 아유 머리 모양 한번 보세요 저거. 자. 왜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럼요. 예? 좀 이따 보자고요. 무섭네. 왜요? 왜요? 자. 괜찮고. 참. 아이고 참 체육관은 또 안 좋아요. 야, 그 눈매. 눈매, 아, 형, 어, 이거. 무서워서 진짜. 그렇죠. 같이 방송을 못하겠네. 야, 아, 살인 눈매죠. 눈빛이 이렇게 스치면. 예. 내려요, 이렇게. 보시 마세요. 마지막 분 네, 하나 네. 남아있죠. 마지막 분은 이제 뭐 그냥 아. 간단하게 해결책입니다. 이분이 지승환 씨라는 분이 달아주신 리플인데 예.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 가장 완벽한 해결책. 남자친구가 치마도 못 입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화장도 못 하게 화장도 하고 화장도 못 하게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 하게 하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 좀 이따 봅시다. 자, 귀를 쫑긋.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이분이 아주 조용하게 뭐라고 몰래 하세요. 그러면 끝이지. 그냥 몰래 하세요. 이렇게. 아, 완벽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CF 들어오겠다. 우리 사회체육과 몰래 하세요. 좋다. 아, 이거 참 좋네. 아, 네. 네. 자, 자.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리플 달아주셨는데. 네. 근데 이 남자분이 진짜 예. 이게 진심이라면 예, 예. 여자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서로 빨리 만나서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사랑을 위해서 순간의 집착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김제동 씨였습니다. 주세요.